아마 Rastafari 연기처럼 피어올라가 On the run 나를 위해 달려 계속 피어올라가 아마 Rastafari 하늘 위로 뛰어올라가 On the run 나를 위해 달려 계속 뛰어올라가 가운데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 피눈물은 노력이 내 몸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몰라줬던 마음 추석을 틈도 없이 앞만 보며 달려왔던 두 남자가 버텨왔던 삶 남을 위해 배려해 배려해 그들은 등 뒤에서 틈만 나면 나의 목을 빼려해 길을 잃고 헤매던 내 스무 살의 날 꺾어서는 안 될 꽃을 꺾고 말았지 달콤한 향을 품은 독이 담긴 꽃 향에 취해 잔을 받아 목으로 넘겼고 온몸에 퍼져버린 첫사랑의 고통 내 20대를 보내기엔 충분했던 고독 서른 끝에 넘겨지는 내 인생의 첫장 세월의 노가 흘러내려 무너져간 철창 너머로 기다려온 내 인생의 첫 차가 저 멀리 나를 향해 달려와 I'm a Rastafari 연기처럼 피어올라가 On the run 나를 위해 달려 계속 피어올라가 I'm a Rastafari 하늘 위로 뛰어올라가 On the run 나를 위해 달려 계속 뛰어올라가 하루에도 몇 번씩을 되쓰긴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섰던 점은 피 그건 아마 인생 초짜의 젓가락질 그때의 기억들은 세상 믿고 자랐지 확실히 예전보다 컨디션은 달라 아무도 낯설지 못해 누구보다 훨씬 빨라 예상해 나이 들고 흰머리는 자라도 어설픈 새치보다 하얗지 목적지가 없는 버스에 올라타 어디서 내릴지 몰라 그것이 도착인지 아닌지 달콤함을 줬던 20대의 fantasy 너무 달아 오히려 쓴맛이 돼버린 love recipe Yeah, 괜찮아 아직 나는 자진해 예전 네가 알던 똑같은 옷차림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빼면 시체 Cause you know what's my name's gonna say I'm a Rastafari 연기처럼 피어올라가 On the run 나를 위해 달려 계속 피어올라가 I'm a Rastafari 하늘 위로 뛰어올라가 On the run 나를 위해 달려 계속 뛰어올라가 주먹을 올리고 hey, 나를 위해 불러 건배 원샷 주먹을 올리고 hey, 나를 위해 불러 건배 원샷 주먹을 올리고 hey, 나를 위해 불러 건배 원샷 주먹을 올리고 hey, 나를 위해 불러 건배 원샷 I'm a Rastafari 연기처럼 피어올라가 On the run 나를 위해 달려 계속 피어올라가 I'm a Rastafari 하늘 위로 뛰어올라가 On the run 나를 위해 달려 계속 피어올라가